흘러가는 강물결을 바라봅니다. 나무 잎 하나 살며시 띄워봅니다. 물결 따라 정처없이 흘러갑니다. 이제는 다시 볼 수도 없을 겁니다. 지난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셨죠. 난 다시 돌아온다고. 영원토록 변치 말자 약속했었죠. 그러나 당신은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오지를 않았죠. 나만 혼자 강가에서 생각한 띄워봅니다. 물결 따라 정처없이 흘러갑니다. 이제는 다시 볼 수도 없을 겁니다. 흘러가는 강물결.